벌써 겪어 이제부터 우린 하늘로 비로소 꽂히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심장 때문일까 내 안에 뛰어 움짓은 어둠도 다 잊게 될 거야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 yeah Fly high, fly high, fly high 꿈을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 now. Fly. Oh yeah, yeah, yeah. 이제 진짜 시작이야. Oh yeah, yeah, yeah. 우리 가서 내 여행의 첫 페이지야. 시간이 돼서 가슴이 뜨거워. 불꽃이 파워. 올해 즐거움 하나 위로. 내가 한 종나귀가 될게. 내가 한 종나귀가 될게. 지금을 기억해줘. 우리 날고 있어.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